해요. 그대와 함께 할래요. 영원히 사랑해줘요. 살며시 속삭여줘요. 변하지 않겠다고 나를 위해 AOA 때론 청순하게 때론 섹시하게 때론 부드럽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대에게. 이거 맞게 Ace of Angels.